네 맘이 괜찮을 것 같니? 난 찔려도 흘리지 않니? 하지만 내게 변을 주는 게 나를 숨쉬게 하는 약인데 yeah. 나 어떻게 끊을 수 있겠니? 괜히 감을 해도 내가 견디면 돼. 내 모든 게 죽어도 너만 숨쉬면 돼. Girl, I'm gonna love. 곡을 삼킬래 너에게 취해 깨지 않을래 영원히 normally normally 할 수 없어 너 왜 모르니 나 이러다 미쳐도 너 때문이면 돼 내 천국과 지옥도